2016년 범철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 경기가 16일부터 20일까지 평양의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장애자 부류와 나이별에 따르는 애호가 부류로 나뉘어 단식과 복식으로 진행된 경기에는 수백 명의 장애자, 애호가 탁구 선수들과 국제장애자올림픽위원회 성원들, 국제탁구연맹 성원, 전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장애자들과 애호가들에게 컵과 메달이 수여됐습니다.